싫었어지만 달라진 건 없는가요? 산길 걷다가 보면 빈 돌아가는 길도 있어. 하루를 울었으면 하루는 웃어야 해요. 그래야만 견딜 수 있어. 앵그빈 그 공주포래 살며시 키스를 해주면 그대는 잠에서 깨어나 나에게 하얀 미소 지을까. 그대여 어서 일어나 차가운 가슴을 녹여요.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. 그대 나 있을게. 그대 곁에 나 있을게.